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양호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삼천미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폭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존재를 다그칠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천만군년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세인을 놀리우는 자랑스러운 기적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삼천미기공장이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창조물로 희한하게 일떠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양호의 주체와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양호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삼천미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서흥찬 동지, 김용수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2015년 12월 삼천미기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관 요문이 깃들어 있는 공장을 세계적 수준의 매기 생산기지로 전전시킬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설계 및 시공 역량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전투 명령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 건설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기어이 관철하고야 마는 영쪽 조선인민군의 투쟁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연 건축 면적이 9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삼천미기 공장의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천미기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전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천지개벽되었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장, 도시에 들어앉아도 선세가 없을 멋쟁이 공장이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규모나 생산 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호 부문을 대표하는 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형용사적 교양실과 연옥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삼천미기 공장을 찾으셨던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감히 깊이 회고하시면서 이 공장은 우리 장군님께서 매기 양호 개척의 첫삽을 박으신 뜻깊은 곳이라고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서고 세심한 용도의 손길 아래 걸어온 삼천미기공장의 발전 여정 속에는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헌신과 노고가 뜨겁게 우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미기공장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해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그것은 장군님의 생존의 염원을 꽃피우는 사업인 동시에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를 보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이고 그 관철을 위한 길에 한 몸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안고 살며 투쟁함으로써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종합조종실, 종호호동, 알깨우기호동, 비육호동, 백화사료공장, 냉동저장고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있게 잘하는 것은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양어를 발전시키자면 정업원들이 높은 과학기술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의 컴퓨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업원들이 각종 자료들도 열람하면서 선진적인 매기 양어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기 공장들 사이에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면 나라의 매기 양어 발전을 적극 추동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기업 자원계획화 체계, 생산관리체계, 자동조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모의할 수 있게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지능화, 정보화, 숫자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 놓은 결과 실내 및 야외 못들의 물 온도, pH,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 조정하고 메기들의 생육 상태에 맞게 물 공급과 모기량을 자동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본 통합생산체계들 중에서 한 계단 더 발전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만든 자동모기 공급기의 동작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잘 만들었다고.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1만여 마리의 메기가 욱실거리는 16개의 큰 메기 못들을 2명의 정업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당에서 바라는 노력 절약형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깨우기 호동에서 진행하는 알짜기 모습과 수조마다에서 악을 거리는 새끼 메기들을 환한 미소 속에 보시면서 생산 환경이 좋아진 데 맞게 생육 조건 보장을 과학적으로 잘해줘 사름률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멋들마다에서 욱슬거리고 있는 팔뚝 같은 메기들을 보시면서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정말 흐뭇한 풍경이라고 기뻐하셨으며 냉동 저장고에 쌓여있는 냉동 메기를 보시고서는 만시름을 다 잊으신 듯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물속에 잘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하여 허실량이 적고 부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도 높은 백마목이 생산 공장을 꾸려놓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물고기 먹이 소비단위 기준을 극력 낮출 수 있는 과학관 담보를 마련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발동하여 광물질 먹이 첨가제, 정합아미노산, 정량복합균 등 여러 가지 효능 높은 모기 첨가제를 개발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이 리용하는 문화후생 시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삼천미기 공장의 모든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을 잘 꾸렸다고,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대단히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온천지대인 것으로 하여 온수성 물고기인 메기를 기르는 데서 리상적이며 돈물 걱정이 전혀 없는 것에 일떠선 삼천 메기 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됨으로써 연간 3천여 톤의 메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촌 메기 공장이 메기 양호의 번복이 표준 공장으로 전전된 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고기 생산 주기와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모기 소비 단위 기준을 더욱 낮출 때 대한 문제, 물고기들에게 생육 조건을 잘 보장해줘 면역력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물고기의 맛을 개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 공장이 다른 단위들의 메기 양호와 관련한 과학기술을 논리 보급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천매기공장을 돌아보니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잔조물들을 하나하나 일도 세우가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지난군에는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갔는데 오늘은 마음도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만족의 대만족이라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대규모의 삼천매기 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도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문을 실현하고 장군님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촌미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단종책 관철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삼촌미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하여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결사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